떠나지 마, 마, 마, 마. 큐핏 화살도 뽑아버렸어. 난 정말 바보지.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다 못해 맘에 더 없는 바보 같은 말로 딱 잘라서 너를 보냈어. 이렇게 떠나 하루하루 어쩌나. 아직까진 내게 이별을 서둘러 결국 내 입술은 참지 못해 네 이름을 불러. 바보 같은 나 오늘도 수정을 못 봐. 너무 힘들어. 너도 이런 나와 같다면 돌아와. 제발 나를 잡아줘. 떠나지마 다시 한번 돌아.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지. 시간이 우리 더 갈라놓지.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겠지.